국제거래인 통일연합회가 월간 사회정치 잡지 통일 3월호를 발행했습니다. 잡지는 격려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 문헌들을 정중히 모시고 그이께서 광명성전에 즈음해서 굶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과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 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 삼천 미기공장과 백두산 건축연구원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 만경대 혁명학원을 찾으시고 원아들과 함께 식수를 하신 소식 등을 집중 편집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기리절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대처해서 우리 혁명 무력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잡지는 상세히 전했습니다. 잡지는 러시아 언론이 박근혜 탄핵은 정의를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촛불투쟁이 안아온 역사적 승리라는 것과 남조선의 진보 세력이 미국의 사드 배치 책동을 반대해서 투쟁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보도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 밖에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반대한 우리인민의 3.1 봉기와 관련한 자료 그리고 동포 소식 등을 편집했습니다.